동화 한국어 버전. 아주머니 옛날 에롤이라는 왕자가 다스리는 왕국이 있었어요. 왕자는 평범한 왕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왕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왕자였죠. 재치 있고 똑똑하고 재미있고 정말 잘생긴 왕자였어요. 그래요, 다 가진 왕자였죠.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우리의 완벽한 왕자도 비밀을 가지고 있었죠. 세상에, 이 아름다운 얼굴 좀 보라고. 정말 보고 싶었어. 뭐야, 뾰루지잖아. 거울에 얼룩이었네. 그래요, 왕자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외모만 보는 것이었어요. 자기 외모를 사랑한 왕자는 다른 것보다 외모를 중요하게 여겨서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이 방도 그 무엇보다 아름다워. 아마 내가 모든 벽에 반사되어 있기 때문일 거야. 누구지? 밖에 누구인가? 저녁입니다, 폐하. 내일 알라 부인께서 무도회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친히 주최하는 왕실 무도회. 아일라 이모님께서 도대체 왜 오시는 거지? 폐하? 거기 계십니까? 그래. 이모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거라. 알겠습니다. 아참, 연미복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네. 좋아, 적어도 내일은 멋져 보일 거야. 아일라 이모님은 정말 못된 분이지만 내일 내가 얼마나 좋은 왕자인지 알게 되시겠지? 다음 날 밤, 각지의 왕족들은 모두 왕자가 주최한 무도회에 모여서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방에서 왕자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왕자는 멋진 옷을 입으니 평소보다 더 멋져 보였어요. 세상에, 정말 멋지잖아. 이 옷 덕분에 더 잘생겨 보이는 것 같아. 왕자님께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어디 편찮으신 게 아닐까? 건강하셔야 할 텐데. 하지만 왕자는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방에 있으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빠져 있었죠. 우리가 모시러 가야 할까요? 내 조카는 어디에 있지? 우리 왕자가 코빼기도 안 보이시네. 아일라 부인, 지금 막 모시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게나. 내가 직접 가겠네. 우리 조카님이 정말 보고 싶구나. 아일라는 사실 못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왕자의 버릇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고 왕자의 허영심이 거슬릴 뿐이었죠. 제가 말했었나요? 아일라는 마녀였어요. 우와, 이건 정말 이 세상에서 아주 가장 멋진 머리야. 에롤! 또 거울이나 보고 있는 거니? 아일라 이모, 도대체 여기에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네가 내려오지 않았잖니. 그건 정말 무례한 행동이야. 게다가 오늘은 너의 생일이잖니?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할 게 있었을 뿐이에요. 아일라는 왕자가 들고 있는 거울을 쏘아봤어요. 그놈의 거울. 좋았어. 네가 마음에 들어 할 생일 선물을 주마. 거울과 아름다움을 네가 그렇게도 좋아하니. 여기 있다. 아일라는 주문을 걸었고 왕자는 눈을 뜬 후 자신이 거울 안에 갇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뭐죠? 여기가 어디예요? 안 돼요. 꺼내주세요. 안 된다. 네가 네 모습에 너무 빠져있지 않게 될 때까지는 절대 안 돼. 정말 바보 같으시네요. 당장 경비병을 부를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제 너는 왕자라는 걸 드러낼 수 없을 거야. 저주에 관해서도 말이야. 내 이름도 마찬가지야. 너는 그저 거울 속의 남자일 뿐이란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왕국은 아름다운 왕자를 그리워하지도 않을 거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정말 웃겨. 너도 웃으렴? 우리 모두 웃자. 잘 가렴, 우리 귀여운 조카. 그렇게 가엾은 왕자는 자신의 궁전에서 쫓겨나 어느 가난한 가족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거기에 있는 여자가 거울을 집어들었어요. 어머, 누가 여기에 거울을 갖다 놨지? 정말 멋진데? 어, 하늘이시여. 저를 구해줄 사람이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하지만 여자는 자기 모습만 볼 수 있었어요. 여자는 거울에 갇혀 소리치는 불쌍한 왕자를 볼 수 없었어요. 여자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엄마, 오늘도 돈을 벌어 왔어요. 언제 먹을 걸 사러 시장에 가실 거예요? 조금 이따가 갈 거야. 내가 지금 정말 예쁘거든. 새들은 나에 대한 노래를 불러줘야 해. 멍청한 여인 같으니라고. 네 아들이 배고파잖아. 그런데 아이를 돌보지 않다니. 하지만 여자는 듣지 못했어요. 왕자는 장바구니를 챙겨 집을 나서는 가엾은 아이를 보았어요. 이 일은 그 어린아이가 짜증날 때까지 며칠 동안 계속되었어요. 엄마는 너를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너를 버리지 않으면 엄마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아이는 엄마가 나간 틈을 타서 거울을 바깥으로 던져버렸어요. 창밖에서 살금살금 움직이던 무서운 도둑이 버려진 거울을 집어들었어요. 이번엔 뭐지? 나 같은 사람에게 맞는 예쁜 거울이군.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도둑 말이야. 도둑이라고? 도대체 난 왜 아름다운 공주의 손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지? 도둑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거울을 가져갔고 왕자는 도둑이 온종일 하는 잘못을 빠짐없이 보았어요. 누가 가장 뛰어난 도둑이지? 바로 나야. 그게 나라고. 너는 뛰어난 게 아니야. 그저 아주 나쁜 도둑일 뿐이라고. 어느 날 도둑은 뛰어가다가 그만 거울을 떨어뜨리고 말았고 어떤 소년이 거울을 주었어요. 우와, 정말 예쁜 거울이야. 조금 더럽긴 하지만 가지고 가서 닦아봐야겠다. 그렇게 소년은 거울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열심히 닦았어요. 우와, 내 모습이... 어? 잠깐만, 이건 내가 아니잖아. 이봐, 친구. 내 말 들려? 어? 누구시죠? 뭐라고요? 내 말 들리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누구세요? 혹시 마법의 거울이에요? 아니, 나는 이 나라에... 그래, 마법 거울이야. 우와, 아이스크림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그럼 새 옷은요? 안 돼. 그럼 마법은 어떻게 써요? 내가 얘기했잖아. 소년은 즐겁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울에 대고 공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얼굴이 더럽고 주근깨도 많은데 도대체 뭐가 좋아서 웃는 거야? 아, 이거요? 지붕을 청소하시던 동네 어르신을 돕느라고요. 먼지가 묻은 것뿐이에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왕자는 아이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왕자도 착하기는 했지만 왕자에겐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거든요. 이제부터 저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 가든 항상 같이 가요. 다행이군. 다행이군. 며칠 동안 다니면서 왕자는 소년이 얼마나 착한지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여기 이 빵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정말 고맙구나, 아이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네가 먹기에도 충분하지 않은데 저 이상하게 생긴 노인에게 주다니. 내 말은 저 노인이 빵을 쉽게 얻었다는 거야. 이상하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은 아름다운 분이시니까 그걸로 됐어요. 매일 전재산을 털어 음식을 사셔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왕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왕자는 항상 사람들의 외면만 봤거든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내면을 보기 시작했어요. 소년과 시간을 보내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소년이 깊게 잠든 동안 에롤 왕자는 그동안 자신이 본 것들이 안타까웠어요. 정말 부끄럽군. 그저 외면의 아름다움만 생각했고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지금껏 계속 무시해왔었어. 어떻게 생겼든 모든 사람은 아름다운데 말이야. 바로 그때 왕자가 거울에서 빠져나왔어요.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되어 이모가 내린 저주가 풀린 덕분이었죠. 이제 난 자유야! 집에 갈 수 있게 됐어! 왕자는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본 후에 그곳을 떠났어요. 왕자는 곧 궁으로 돌아왔어요. 어머! 폐하! 분명히 제가 주무시라는 걸 봤는데... 뭐라고? 아니다. 나는 그저 지금 산책하러 가는 길이네. 조카 얼굴에 립스틱도 잘 어울리네. 알라이모, 저 왔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나 빨리? 내가 이 왕국을 조금 더 오래 다스릴 줄 알았는데. 맙소사, 그건 안 됩니다. 정말 큰 교훈을 얻게 되어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러니 이제 본 모습으로 돌아와 주시겠어요? 제 얼굴에 립스틱을 바르는 건 보고 싶지가 않아서요. 그렇게 말하니 정말 기쁘구나. 아일라 이모는 본 모습으로 돌아왔고 왕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제 말을 들었을까요? 아마 다른 두 사람은 과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일 거야. 하지만 소녀는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왔으니 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지. 그럼 잘 있으렴? 이모님 안녕히 가세요. 맞아. 그런 거였군. 잠깐, 어떻게 아셨지? 왕자는 이전보다 더 확고한 기준으로 왕국을 다스렸어요. 자신을 놀라게 했던 소년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했죠. 왕자는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진심으로 웃는 걸 확인하게 되었답니다.